불안한 잠결 난 그물에 닿았죠. 넘기는 틈에 또 하나 틈에 무장해 봐도 잠은 점점 달아나고 점점 폭풍이 되어 이상할 만큼 고요했던 내게로 삼킬듯이 다가오는 나쁜 꿈 난 마음이 된 채 움직일 수 없어 휘몰아진 네 안에 잠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너와의 기별이 한꺼번에 다 지금 여기 한꺼번에 떴죠 난 휘몰아진 싶은데 그게 맘대로 잘 안 돼 온 힘을 다해 버틸게 모든 바람이 거칠 때 그때 너처럼 웃을게 Oh yeah yeah yeah yeah